언제나 너를 그리면서 내려간 곡들 이제 모두 하루아침에 태양을 잃은 저 별들처럼 나 뒹굴어 볼품없이 돌아다녀 주인없이 누구 위한 노래인가요?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요? 이젠 아무 의미가 없네요. 내겐 아무도 남지 않네요. 내 목소리가 들리면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던 그대는 이제 없네요. 통화갔던 나의 가사들 이젠 슬픔에 울부짖는 길 잃은 나이 같아. 언제나 너를 그리면서 내려간 곡들 이제 모두 하루아침에 태양을 잃은 저 별들처럼 나 뒹굴어 볼품없이 돌아다녀 주인없이. 아, 누구 위한 노래인가요? 무엇을 위해 노래하나요? 이젠 아무 의미가 없네요. 내겐 아무도 남지 않네요. Young couple a few years ago were naive enough to believe that they were going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together. Things happen, your time happens. It's pretty much always the case, more or less. Maybe one of them ran off with someone else. Maybe the feelings just went away. Yeah.